아마 여러분은 어쩌면 이 소식을 접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국 장로교회의 가장 큰 교회가 한 이슈를 일으켜서 많은 소식들과 비판과 성명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세상 정치는 그 소식이 곧바로 전해지지만 이런 일은 전해지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3월 17일자 사설란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게재를 했습니다. 재벌 뺨치는 명성교회 세습 움직임. 이런 제목으로 사설이 등장했습니다. 명성교회는 통합 측 장로교회이며 한국 최초대형 가장 교인 수가 많은 장로교 중에서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통합 측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이 밝히는 이유는 통합 측은 세습 금지법을 만들어 세습을 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성교회가 변칙 세습을 했습니다. 하남의 새노래 명성교회에 아들을 개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개척한 지 4, 5년이 됐을 겁니다. 이제 두 교회를 합병하는 식으로 해서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아들을 청빙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합 측에서도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신학 교수들 78명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신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그 교회 당 앞에 가서 시위를 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에서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시도 중단하라.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나마 한국 교회가 조금 좋아지는가 싶더니 일반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또 비판이 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제가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어느 한 분이, 50대 후반의 분이 여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양복도 안 입고 있었고 그런데 서더니 여성분이었습니다.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아니, 이 교회는 참 이상하다고.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 전에도 모이자, 하나하자, 단결하자, 이게 구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열되고 흩어지면 안 되죠. 하나 되고 힘을 모으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예배 시간 안내 그 위에 주여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해가 안 된답니다. 아니, 왜 모여야지 흩어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 신자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나서 신자가 아닌 것을 알고는 알고 싶으세요? 저희 교회 예배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2014년부터 주여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주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건물에 사람이 다 차고 앉을 자리가 없으면 옆 건물을 하나 더 사고 또그 건물이 또 차면 다른 건물을 더 하나 더 사고 계속 사람을 채워가는 그런 교회로 존재할 것인가? 우리는 아니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 천국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한국교회 역사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무엇을 우리는 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 주여 분리개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교회에 가야 될 방향이라고 그 목표와 단계 단계를 설정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얼마 안 가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겁니다. 20년 안팎으로 미래의 교회학자들은 큰 교회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속한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은 서정걸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100년 안에 텅텅 비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봐도 학생부 아이들이 몇 명 됩니까? 우리 여기 있는 학생부 아이들 뒤에 우리 동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영유치부 아이들이 10명에서 15명 정도입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15명 정도입니다. 앞으로 20, 30년 후에 전흥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들이 다 합쳐져서 저희는 흩어지고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사는 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때가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행동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이해하려면 9장부터 쭉 보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9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야,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10장은 노아의 자손들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곳곳으로 흩어지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흩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문제가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길들인 것을 9장과 10장은 확인케 합니다. 그런데 이 원시 역사에도 흩어지기를 거부한 사건이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1장 바벨탑 사건인데 4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11장 4절 시작.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할 평지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할 때 항상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 흩어지기를 금하고 굉장히 높은 탑을 쌓아 하늘까지 이르는데 그 이유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옛날에 성을 높게 쌓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미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흩어진 것 대신에 자기 이름들을 내세우고 하늘에 닿을 성대를 쌓아 안전을 도모하는 모습을 이 바벨탑 사건은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언어를 흩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인류의 상황을 전체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인류의 상황을 한 개인에게 가져와서 또 마치 만원국이나 보듯이 보여주는 사건이 11장 27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데라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30절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건은 그냥 한 개인이 아기를 못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체 사회가 얼마나 불임의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가정에 내려진 최고의 불행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노년에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가정의 미래가 끝났으며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의 불임은 인간의 절망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게다가 75세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식이 없는데, 낳을 수도 없는데, 나이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해보아도 안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 전체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 보여줬고 한 가정을 통하여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늙어버림으로 세대가 끊기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배경이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이 꼭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와 비슷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주관적인 글입니다. 최순실 씨 사건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대기업의 오너가 구속을 당하고 대통령이 실제 있는데 비선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대통령이 나중에는 탄핵을 당하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인간 사회에는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의 욕심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이용했는데 그 결국은 불임의 사회인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때에 이 절망의 순간에 천웅교회도 분립개척을 위한 투표를 앞두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 절망의 순간에 12장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쉽게 아닿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The Lord said to Abraham, 여호와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단어가 똑같이 12장 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희망이 없는 사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창조해 갔듯이 지금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무익에 침묵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창조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12장 1절을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직계 가족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떠나야 그 축복이 이웃에게도 전달되고 내가 떠나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전달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자기 자신에게 복이 주어지고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열방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자기 자신 축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온 세상. 이렇게 확대되어집니다, 복이. 떠난다, 이것이 중심에 있고. 반대입니다, 여기는. 가족을 떠나야 하고, 친척을 떠나야 하고, 나라를 떠나야 한다. 그럴 때에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불임의 시대의 사람들을 희망 없는 사회의 사람들을 희망 없는 교회의 희망은 끝없는 만족감인 엉뚱한 데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거부하는 이 사회에 똑똑하기로 소문난 것을 쌓아가며 과학이 발달해가는 이 사회에 성공이 최고의 목표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 사회에 하나님은 해결 방법이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그리하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부르심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나온 장소는 사도행전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의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 번영, 행복, 성공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장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나라의 중심 도시로서 안전의 상징입니다. 행복과 성공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위험한 일은 없으며 그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최고의 성공을 위한 도전의 기회가 있는 장소이기도 하며 반대로 가장 타락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나라, 내 사람, 너의 아버지의 가족을 떠나라 라고 말을 하고 그럴 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대화식이라고 될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나는 너를 심히 복주기를 원한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 이 세상 온 족속이 복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하여 너의 이웃들이 또한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야죠, 하나님. 그러니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너의 익숙한 곳을 떠나라.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떠나갔다.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다른 번역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 채 떠나갔다. 아브라함이 편안한 자리를 떠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거기 앞에 세 사람 너무 떠드는 것 같아요. 민성이, 윤이, 중호.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위대하고 수세기가 지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편안한 장소, 가장 행복한 장소, 이곳을 떠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한 장소를 떠나 세상으로 보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 에서리가 읽었죠? 빌립보서 2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향해 안전한 장소와 행복의 장소와 성공의 장소를 떠났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얻었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떠나가야 합니다. 올라가려면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부해지려면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합니다.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의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에게 때가 되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바벨에서 아브라함 가정은 희망의 변화를 위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파멸에서 구원으로 변화되는 복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해서 서가기를 바란다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받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천지의 창조 때 하셨던 그 바라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부른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서도록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전흥교회를 지키는 것이 안락, 성공, 안정, 행복의 지표로 내 마음에 있다라면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립개척을 위해서 지금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떠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온 세상에 복음의 복을 받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안전의 장소로 여기고 계시는 분들, 가족을 안전의 장소로 의지하고 계시는 분들, 부모를, 자식을 의존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돈, 미래, 행복에 의존하여 있는 분들,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의 장소, 물리적 안정의 장소 떠나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것들, 그것이 게임이든 그것이 장사이든 그것이 인간관계이든 주님의 명령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저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음으로 핍박으로 흩어지게 되었으며 안디옥 교회는 리더들을 파송함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개교의 부흥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보다 성도들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를 위하여 교회의 공동체성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대형 교회는 이 시대의 대안이 아닙니다. 흩어진 작은 교회들이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개인이 아닌 한 목사가 아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훨씬 더 뿌리 깊이 든든히 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건강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타락시키길 원한다면 떠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경영이 아닌 목양을 하길 원하신다면 예배당의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늘 주일마다 아이들이 쉴 곳이 없는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이유로도 분립을 해야 합니다. 왜 천웅교회는 분립개척을 해야 합니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더 나아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어찌됐든 한 지표를 던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정령리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분립개척합니까? 교회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유익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분립개척을 하면 천웅교회는 더 작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눌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울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안락한 천웅교회, 수십 년을 섬겨온 천웅교회,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희생하며 함께 할 때 또 다른 분립개척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천웅교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12장 1절로 4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복입니다. 복이 최소한 5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장 3절 끝부분을 봐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론으로 잡았던 구절입니다.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의 의미는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을 주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복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도구적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단인 것입니다. 도구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또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축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양도 축복을 줄 만한 모양도 아닙니다.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축복이 온 열방에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공동회 때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교회는 성령이 임하여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이 뭐냐면 잘났다라는 다툼입니다. 그때니 하나님이 핍박을 통하여 흩어버리십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많았는데도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흩어진 그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방에 복음이 전해주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즐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복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떠나겠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도구들이 되어 복을 이웃과 열방에 나누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 없는 이 사회, 희망 없는 교회, 이 전국교회의 몸부림을 아시죠? 저희가 너무 미약하지만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안전의 자리, 가장 행복한 자리를 떠나 또다시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분립개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개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분립개척될 교회를 꿈꾸며 결단하며 심리적 안정의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며 물리적 자리를 떠나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